허브스 뉴스. 한양대학교 출판부 근로 장학생 모집 안내입니다. 근무는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전 11시까지이며 도서 입출고 및 사무 보조를 담당하게 됩니다. 학부 재학생에 한해 지원 가능하며 평일 5일 중 3일 이상 출근 가능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양인 포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온라인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 안내입니다. 외교부에서 주최하며 유엔 사무국을 포함한 10개의 국제기구에서 참가합니다. 외교부 국제기구 인사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인 포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역사관 개관 6주년 맞이 국어국문학과 정민 교수님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안내입니다. 11월 18일 목요일 2시에서 3시까지 역사관 2층 전시실에서 개최됩니다. 한양인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9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양인 포털을 참고 바랍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012년과 2017년에 이어 대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안 대표는 1일 오전 국회 앞에서 대선 출마 선언식을 갖고 과거를 파먹고 사는 역사의 기생세력과 완전히 결별하고 대전환, 대혁신의 시대를 열겠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안 대표는 과감한 정부조직 개편과 함께 과학기술부 총리직을 만들어 과학기술 중심국가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대선은 원내 정당을 기준으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후보 간 사자구도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패스 도입 첫날 일부 실내 체육시설 운영자 등의 반발이 일자 정부는 방역패스는 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시행 첫날인 1일부터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13만 개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합니다. 이에 일부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이용자 불편 등을 이유로 백신패스 도입에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반장은 시설을 이용하는 모두의 안전과 특히 백신 미접종자의 감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다시 한번 양해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임신 중절 강요 논란에 휘말렸던 배우 김선호를 향하던 비난 여론이 폭로자인 김선호의 전 연인 A씨에게 돌아서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은 A씨가 지난달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세 배우 K가 혼인을 빙자하며 임신 중절 수술을 회유했다는 주장의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연예 매체 디스패치가 지난달과 1일 연이어 A씨와 김선호가 나눈 카톡 대화와 지인들의 증언 등을 공개하면서 A씨를 향한 비난 여론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A씨의 K배우 첫 폭로를 뒤집을 만한 대화 내용이 속속 공개되면서 김선호와 손절했던 영화 광고계도 다시 그에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11월 2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양민혁, 기술의 성예은, 담당의 이가흔이었습니다.